이곳 알아 날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다. 그녀가 내 맘 두드린다. 쿵쿵거린다. 얼굴은 새침하면서도 마음은 몹시 곤가 봐. 생각은 아직 설레는데 두 손은 벌써 그댈 잡네요. 당신이 바란다면 내가 갈게.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줄게. 저 하늘 별이라도 따다 줄게. 사랑해 주문을 외운다.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사랑이 내게 온다.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오직 너뿐이야. 변한데도 난 오직 그대만 바란다. 그녀가 내게 다가온다. 심쿵거린다. 몸매는 섹시하면서도 마음은 몹시 여린가 봐.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내 맘은 당신 향해 있네요. 당신이 바란다면 내가 갈게. 원한다면 내가 줄게. 저 하늘 별이라도 따다 줄게. 사랑해 주문을 외운다.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사랑이 내게 온다. 승부리당당 승당당 승부리당당 승당당 오직 너뿐이야. 오직 너뿐이야. 오직 너뿐이야.